현실과 나의 거리 아득해 I'm in chaos now 이상도 뭣도 아닌 허공 위를 헤맨 낮과 밤 익숙해 난 파열 이런 내가 못마땅해 별 이유 없이 불안해 때로 말보다 더 앞선 예상 밖의 무모함이 필요해 I got no parachute and I'm falling 내 두려움의 끝 묘한 떠올림 하강이 낯선 느낌 온몸으로 느껴 diving 세상으로 jump jump jump with no parachute Staring at my phone now 손발이 괜히 바쁜 척 공허함 나를 감춰 들키기 싫어 이런 날 이제 스스로 타이를 듣듯이 일어날 때 난 나가야 해 아름게 떠난 자책하지 않나 나를 가둔 감옥에서 벗어나 I got no parachute And I'm falling 내 두려움의 끝 묘한 떠올림 하강이 낯선 느낌 온몸으로 느껴 diving 세상으로 jump jump jump With no parachute No parachute 추락하는 모든 것들 더는 잃을 것도 없어 다시 마주해 다가올 내